강중왕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억측불변의 신념과 의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2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2일 회의가 5월 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계속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들이며 대회 참가자들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돌풍 속에서도 당의 용도 따라 추호의 흔들림 없이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전투적 노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았으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전략, 자력차강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백두산 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 탁월한 정치가를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해 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대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차 넘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마치시자 대회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회의 사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도당 조직 대표들인 김기남 동지, 리명수 동지, 조연준 동지, 박봉주 동지, 장철 동지, 왕창욱 동지, 김재룡 동지, 오춘영 동지, 김상민 동지, 허영춘 동지, 리수영 동지, 김동일 동지, 박승학 동지, 김영철 동지, 최룡해 동지, 장창하 동지, 최영 동지, 최학수 동지, 박태성 동지, 리영식 동지, 최부일 동지, 김숙일 동지, 전인철 동지, 지동규 동지, 김길성 동지, 리종무 동지, 전경선 동지, 강영철 동지, 박정남 동지, 고병현 동지, 최동철 동지, 김승두 동지, 강명학 동지, 박춘남 동지, 김정관 동지, 김두일 동지, 리한걸 동지, 강하국 동지, 차종범 동지, 기훈녀 동지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그들은 전엄 높고 강인력한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비범한 영도로 우리 당 강화 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란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에 대한 긍지 높은 정화이며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 대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는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다그쳐 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 지침이라는 데 대해서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장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당이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수령의 사상과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유일 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불패의 통일체로 있는 대중 제일주의 기치 높이 있는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가 있었기에 있는 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필승의 최종의 혁명가한군으로 강화되고 자위적 국방공업의 토대가 억척같이 다져졌으며 연대와 세기를 이어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연전 쾌승의 군사적 기적들이 창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찍이 청년 문제를 청룡의 전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인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500만의 우리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뼛속 깊이 새긴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익측부대, 적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 청년강국의 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미제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거리밥살 책동 속에서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특대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대비약 대혁신의 기상이 높이 떨쳐지게 된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구람없는 공격적인 혁명 사상과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온 빛나는 결실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천만군인이 노동당의 붉은 단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심차게 나아가고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는 불패이며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일편단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아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2일 회의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오고 세상이 열몇번 변한다 해도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려는 우리 인내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